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바로 이어서 저희 그룹 아나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. 무대를 약간 옮기는데 시간이 5분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.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old guy with their spot. Thank you.